하지 마세요. 누굴 찾고 있나요? 그대만 기다리는 사람 여기에 여기 있는데 내가 지켜줄 사람 나만 바라볼 사람 저 달을 보며 매일 기도해요 날 사랑하는 오직 한 사람 사랑해요 그대 한 사람 사랑해요 그대 한 사람 내가 미칠 듯이 사랑했던 단 한 사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달이 뜨면 그대 올까요 내 모든 걸 다 가져간 한 사람 그댈 찾을 때까지 계속 걸어와줘요 내가 그대만의 빛이 될게요 내가 지켜줄 사람 나만 바라볼 사람 저 달을 보면 매일 기도해요 날 사랑하는